손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. 아,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, 밀릭은 5월이면 보리네 음새. 어느덧 한가진들 싫어하노리. 남천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. 산 넘어 남촌에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고울까. 아, 금잔디 넓은 벌엔 보랑나비 때 버들까 실개천에 종달새 노래. 어느덧 한가진들 싫어하노니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.